그대만 있으면 돼요. 하루하루 그대 생각 커져만 가요. 사랑이 이렇게 가슴 벅찬 걸 왜 의미 없이 지냈나 몰라요. 내가 힘들고 지쳐 잠이 들 때도 당신은 늘 꿈결 속에 소리 없이 속삭이듯 찾아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지요. 아침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도 내가 당신께 느끼는 그